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국가 경제기관 무력부문 일꾼 연석회의가 7일과 8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와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 당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지방당 정권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전투 목표들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실천 방도들과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박봉주 동지는 보고에서 지난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기적적인 성과들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알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신년사는 올해의 정진군길에서 튼튼히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 기치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민경제 각 부문별 회의들이 진행됐습니다. 부문별 회의들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올해에 수행해야 할 인민경제 부문별 전투 목표들을 현실성 있게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